사실을 잊으려고 이 길을 혼자 걸었지. 그대 안에 갇힌 채로 그리움에 지친 채 초라한 내 모습 미워도 했었지. 파도가 밀려오는 검은 빛 바닷가에 그대가 남기고 가 모래 위에 발자국. 이 밤이 발자국처럼 쓸쓸히 쓸쓸히